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혁명 일화 총서 김일성 일화집 제11권을 출판했습니다. 도서에는 주체 37, 1948년 9월부터 주체 38, 1949년 7월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직후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무적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 용도하시던 나날에 아로새기신 혁명일화들이 4개의 장에 편집되어 있습니다.